연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차길 어디에서 빛인가 날 좀 천에다오 천에다오 고향 잃은 서러움을 녹슬은 기찻길아 어이 정 그리워 고향 잃은 서러움을 녹슬은